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우리 조성민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거 왜 마이크를 빼려고 합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마이크 빼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했어요? 네. 시작한 겁니다. 시작.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리가 자라면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누가복음 2장 40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 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눈 어디서 볼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4편 3절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어떤 기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49절 어떤 기소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돕아드라. 히브리서 13장 11절 고맙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역대상 16장 39절 고맙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역대상 16장 34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 다음은 우리 권오준 선수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자기를 높이는 자 자시고 낮추는 자 못하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자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자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볼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기소로다. 10편 120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꿈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기소로다. 10편 120편 1, 2절 돋는 데서부터 쉬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돋는 데서부터 쉬는 데까지 여호와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에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10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하나님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양승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나이는 생일 잘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하세요. 이번엔 하지 말고. 네,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양미애. 혹시 내가 준비됐는데 신청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 있습니까? 아, 없죠? 아,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예, 그럼 다음에 한가위도 다음에 하세요, 한가위.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네, 끝입니다, 끝. 다 집중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미애 하겠습니다. Thank you. 조금 잘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